사랑도 접고, 사랑도 접고 눈물도 끊고, 눈물도 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. 고향의 부모 형제 나를 기다리는데 꿈을 먹고 살아왔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달려보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세상아 비켜라 한 번 더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달려보자 그래 한 번 더 일어나보자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사랑도 접고, 사랑도 접고 눈물도 끊고 눈물도 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고향의 부모 형제 나를 기다리는데 꿈을 먹고 살아왔는데 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달려보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세상아 비켜라 한 번 더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달려보자 그래 한 번 더 일어나보자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